닥터 스테판 13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7일 키리졸프가 시작되었는데요. 북은 전날인 6일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7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 우리의 엄숙한 경고에 도전에 나선 침략자, 도발자들은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를 보도했고, 같은 날 국방위원회 성명,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승곡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습니다. 키리졸브를 시작으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반 정세에 진단 바랍니다. 지난번에 북은 미국을 상대로 첨단 핵전쟁이냐 평화협정이냐, 남당국을 상대로 특수재래전이냐 연방제냐라는 양자태기를 묻고 있다. 이것을 올해 들어서만 보면 1월 달에 소형 수소탄 시험, 2월 달에 극궤도 위성 발사를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중대성명, 키리졸브 독수리 16, 미남 합동 군사연습, 본질에서 북침 전쟁이고 핵전쟁 연습이고 선제 타격 연습이고, 네, 미남 합동 연습입니다만은 일본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사실 전대미문의 또 사상 최대의 침략 핵전쟁 연습이에요. 네. 이날을 전후해서 이제 쏟아냈죠, 북이. 네. 예, 국방위 성명을 비롯해서 이제 뭐 외교부 또 조평통, 그리고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마치 그 불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방사포가 장렬하듯이 글 불 소나기, 글 방사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에 이제 북이 이러한 가장 강력한 압박을 5월 초라고 하는 7차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이죠.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은 미와 남을 상대로 양자태기를 5월 초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가장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정세 초점이겠습니다. 정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단호하고 용감한 척이라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며 미국 놈들과 맞장구질을 해대며 무모한 무력 증강 도름을 벌려놓고 선제 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소풀 지고 풀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누가 봐도 못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시면서 역대 집권자들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발악을 하던 때를 연상시키는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으로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그 어떤 집권자가 올라앉아도 박근혜와 같이 무분별하고 못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우주리용 권리를 빼앗아보려고 생떼를 써오던 적들이 우리를 겨냥한 저들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진행한 새로운 무기 체계 시험을 놓고는 또 어떤 요사스럽고 간교한 괴수를 늘어놓으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발악할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고 있는 우리의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 안으로 자발로 개발아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리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일 박근혜가 미국 상전의 핵전쟁 책동에 편승하여 못난 불장난질을 해대며 존엄 높은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사소한 군사적 망동질이라도 저질러 놓는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적 조선인민군은 선열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력과 생존 방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 부문에서 조성된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 결전 준비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 사격에서 그 위력이 확정된 신형 대구경 방사포를 비롯한 최근 개발한 파격 무기들을 최고 사령부의 작전 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 대비함으로써 적들이 제 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밝힌 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종대 성명을 통해서 북이 결정적인 시각 판가리 싸움에서 1차 타격 대상과 2차 타격 대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먼저 남 당국을 치고 미국이 개입하면 그때 미국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그런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뒤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를 통해서 북이 그동안은 이제 청와대에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제압하고 점령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정밀 유도되는 신형 방사포에 의해서 청와대가 초토화되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겠다. 몇 분 내에. 이런 무시무시한 압박 전술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해 8월 사태의 재현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걸 예고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예고하지 않고 급습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 물론 전쟁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전쟁 명분을 갖추는 의미에서 남측에서 키리졸브 독수리임이나 합동연습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이른바 정권, 정권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박근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미와 남이 먼저 북을 선제 타격, 핵 타격, 특히 북 최고 리더를 비롯한 지도부를 참수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천일공로한 무지막지한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이후에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지면 재래전 핵전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다름 아닌 미 제국주의와 남 당국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모습은 지난해 8월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네. 이것은 당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바로 중단됐듯이 킬졸브 독수리 연습도 중단되는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는 용두삼위격으로 흐지부지되는 그러면서 작년에 43시간 마라톤 접촉처럼 북남 간에도 그러한 접촉이 시작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북미 간의 평화협정, 북남 간의 연방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99%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죠. 네. 북은 현재 평화와 통일을 절대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여기서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공고한 평화입니다. 네. 이 목표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쟁이냐 비전쟁이냐라고 상대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힘으로 할 거냐 말로 할 거냐. 우리는 어느 쪽이든 다 준비됐다. 그리고 5월 초까지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자태기를. 네. 그래서 평화와 통일, 즉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전쟁이죠. 네. 그래서 작년 8월 사태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주접이 들어서 꼬랑지를 내리고 남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단 그때는 김관진 정도였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당자가 돼야 된다. 네. 그것도 방북하지 않으면 북의 최고 리더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방북하고 방북해서는 작년에 8.25 합의처럼 물론 일정하게 절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북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전망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간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북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 북의 표현대로라면 무진막강한 사상 최강의 군사력에 의해서 또 그 군사력을 잘 발휘하는 작전력에 의해서 네. 전자가 이제 주체 역량이면 후자가 주체 역할이죠. 그렇게 주체 역량을 강화해왔고 주체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아글타글 애를 써온 결과 최강의 군사력과 북의 표현대로 하면 신묘한 작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작전 계획의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결정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타격 대상과 2차 타격 대상 이렇게 분리하고 청와대에는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도 있지만 정밀하게 유도되는 신형 방사포에 의해서 재가루가 될 수 있다. 그 방사포는 벙커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북이 발사하면 이제 몇 분 안에 청와대로 날아오는데 과연 박근혜가 자다가 옷 입고 벙커까지 피신할 수 있겠는지, 근데 벙커에 들어가도 무사하지 못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이 이제 다 사진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진만 보더라도 무시무시합니다. 네. 북은 방사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8선에 무수히 많은 방사포들이 있어요. 이 방사포들이 1분 동안에만 과연 얼마나 날릴 수 있을지 북만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다만 최소 수천 발, 나아가 수만 발이 날아올 수 있다. 네. 사실 방사포는 넓게 까는 거거든요. 지상에 있는 이제 건물들을 이제 가루로 만드는 건데, 이를테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작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38도선에 있는 남측의 군대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북의 표현대로 움쩍하기만 하면 이제 그 지역을 통째로 재가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애꿎은 사병들이 희생될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네. 전쟁이라는 게 이제 어느 한쪽이 압도적 힘이 강해야 벌어지잖아요. 네. 비슷하면 서로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쉽게 끝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단숨에 끝난다, 그걸 알아서인지 평택에 있는 미군들은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에 이제 훈련을 한다는데, 그렇게 이제 초단 시간 내에 이제 불이 번쩍 끝나는 거죠. 전격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북의 표현대로라면. 요즘은 입체전이란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노동신문에 나온 최후 결전의 판가리 시각은 왔다라는 글을 보면 미국과 괴뢰 호정강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새 없이 단숨에 남조선 전역을 통째로 타고 앉는 벼락 같은 속전속결전,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입체전으로 도발해 본 거지 침략의 아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초토화해 버릴 것이다. 전격전과 입체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현 상황은 북이 미국의 첨단 핵전쟁이냐 평화협정이냐, 남 당국의 특수재래전이냐 연방제냐, 양자택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가장 높은 강도로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작년 8월 사태의 재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하듯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중단되고 43시간 마라톤 접촉과 같은, 그때는 이제 김관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가 되겠죠.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회담으로 풀릴 가능성이 99%다. 물론 1%의 전쟁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최소 1차 타격 대상을 상대로 하는 특수재래전이고 여차하면 2차 타격 대상을 상대로 하는 첨단 핵전이라는 거. 1차 타격 대상이 남당국을 상대로 특수재래전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미국의 해외 거점들과 미 본토를 겨냥하는 첨단 핵전쟁이 벌어지는, 인류 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 제3차 세계대전,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1%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남측이든 우리 민족이든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반전반미, 그리고 반박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신형 대구경 방사포에 대해 자세히 들었으면 하는데요. 4.1 김정은 제1비서 이름으로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고 있는 우리의 핵타격 무장에 조준경 안으로 자발로 개발하 들어오는 자살적 망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군사적 망동질이라도 저질러 놓는다면 그때에는 미처 후회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북 최고 리더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을 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는 데 있는데요. 신형 대구경 방사포는 남조선 작전 지대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 유도 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로서 파편 지뢰탄, 지하 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된 시험 사격에서는 고에너지 물질을 혼합하여 위력을 높인 방사탄 전투부의 파괴 살상력이 놀라울 정도로 위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전율시킬 또 하나의 강력한 주체탄 통일탄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바랍니다. 네,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부대가 이제 청와대, 또 뭐 국방부 이런 데 투입되는 이전 시나리오가 이제 바뀌고 있다. 네. 그냥 정밀 유도된 대구경 방사포로 몇 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북이 보여준 거죠. 네. 지하 침투탄 이런 표현 썼는데 이제 벙커도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공개된 20여 장의 사진 속에는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당연히 군사 기밀이니까 일부만 보여주죠. 근데 보여준 모습만 봐도 무시무시하다. 청와대 안주인이 과연 발편잠을 잘 수 있겠는지. 왜냐하면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몇 분 내로 날아오는 거를 그 보고만 해도 한 5분, 10분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언제 옷 입고 그 벙커로 숨겠어요. 근데 벙커로 들어가도 지하 침투탄을 통해서 온전할 수 없는 지하 침투탄의 탄두가 과연 기존의 이제 TNT 수준의 폭약이겠는가. 이번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고에너지, 높은 에너지의 침투탄이 무엇인가. 그 앞에 달려있는 게 이제 과거 많이 됐습니다만 뭐 아메리슘 탄이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 뭐 총알 정도의 크기로도 바위를 통째로 날린다고 하니까 포탄 정도 크기면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겠는가. 그리고 과연 이거 한 발만 날아가는가. 그래서 청와대나 국방부나 관계자들은 이 보도가 나간 뒤로 발편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괜히 했죠. 네. 그 기간 동안 발편잠을 잘 수 없는데 사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벌어지는데 올해 이제 숫자도 많고 더욱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무기들이 이제 결합하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참수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상대의 지도부가 있는 건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말로도 행동으로도 입증시켜 온 것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번에 그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북의 최고 리더가 이제 만족해하면서 이제부터 계열 생산,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하루빨리 실전 배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부터 계열 생산하고 이제부터 실전 배배하겠는가. 지금 이미 그 격동 상태, 격전을 눈앞에 둔 상태, 3, 4월 키리졸브가 시작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당장 오늘 밤 터져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계열 생산해서 언제 실전에 배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미 대량 생산을 끝내서 실전 배비까지 완료된 그런 사실을 작전상 숨기고 일부만 드러낸. 이번에도 지하 침투탄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갖고 있는 모든 패를 다 보이는 법은 없죠. 히든카드라는 말이 나오듯이.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가 과연 북이 정말 최근에 개발한 것인지 10년 전, 20년 전에 개발한 거 이번에 살짝 보여주고 마치 이제부터 계열 생산한다 곧 실전 배비한다 하지만 이미 무수히 많이 대량 생산에서 실전 배비가 끝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네. 물론 이미 배비한 유사한 것들의 성능을 계속 개선하면서 그에 맞게 또 새로운 계열 생산 또 새로운 무기의 실전 배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밀 유도된 신형 대구경 방사포가 이번에 처음 나와서 이제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머지않아 배비된다라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진짜 끝났다. 네. 이것은 60년대 말에 원자탄을 개발해서 70년대 초에 남아공에 두 개의 원자탄을 돈 주고 팔면서 미국에게 북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북의 스타일로 봤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2006년에 첫 번째 북의 공식적인 핵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60년대 말에 원자탄을 개발했다는 것과 비교해 볼때 거의 한 40년 만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98년 5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핵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탄뿐만 아니라 수소탄 시험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소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체로 원자탄을 개발한 뒤 5년 안팎에 다 개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60년대 말 원자탄 개발은 70년대 초 수소탄 개발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40여 년이나 지나서야 공개하는 북인 만큼,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소형화 계속 성능을 개선하는, 또뭐 슈퍼 EMP도 개발하고, 그런 북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대구형 방사포는 언제 개발된 건지, 또 얼마나 대량으로 생산해서 실전 배비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남해에 북이 갖고 있는 이른바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화성 미사일들을 쏠 필요도 없다. 방사포 또는 신형 방사포로 끝낸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특수부대가 투입될 필요도 없다. 20만이나 되는 특수부대. 강릉에서 떠오른 잠수정이 바로 그 특수부대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습하는 거죠. 잠수정도 여러 바닷속 암초들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파악과 또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해안가에 근접해 훈련하다가 이제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의 선대 최고리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능히 조국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평소에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북의 잠수함 전력과 특수부대의 결합만으로도 남 당구, 북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 이 중추를 단숨에 타고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이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신형 대구형 방사포로 끝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치 지난해 8월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려면 이런 패를 보이지 않고 예고 없이 새벽에 단숨에 끝내겠죠. 네, 바로 평화협정에 맞물려서 연방제로 나아가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인명 살상,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이 참으로 신중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43시간 마라톤 접촉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올해 3, 4월에 진행되고 있는 3월 사태, 3, 4월 사태는 제2의 8월 사태에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10배, 100배 고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은 소형 수소탄 시험과 극궤도 위성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대 성명도 마찬가지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어서 시험 발사된 신형 대구형 방사포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중대 성명과 이 방사포 시험으로 북이 1차 타격 대상과 2차 타격 대상을 분리시키고 1차 타격 대상을 그냥 이 방사포로 재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지하 침투탄을 통해서 벙커도 박살내버리는 이런 구상을 보여주면서 작년 8월 사태처럼 43시간 마라톤 접촉, 다시 말씀드려서 파리어 화담, 이제는 연방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만큼 초고강도로 압박한 보람이 없겠죠. 또 7차 당대회 카드를 36년 만에 빼든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평화협정 연방제의 전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99%다. 오히려 북이 그런 측면에서 노골적인 압박 전술을 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남당국의 항복이 멀지 않았다라는 지난 8월 사태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월신연사에서 자주통일의 새 시대, 강성국가, 통일강성국가죠. 건설의 최전성기, 새 시대, 최전성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렇게 표현한 자신감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글 불순하기에 비유한 것처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평통, 국방위 등에서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좀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 쪽, 조평통 쪽,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들이 모처럼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3월 7일 키르졸브 개시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한 10배, 20배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에 깔리고 있어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사포가 발사되듯이 글 폭탄들이 발사되고 있는 하늘에서 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북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집중 타격, 연속 타격, 명중 타격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군사적으로나 선전적으로나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격전, 입체전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글들에 대해서는 제가 민족일보에 하나하나 분석평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외교부 쪽 글을 보면 이게 외교부인지 총참모부인지 모를 정도로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외교부까지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미국과 남당국의 책임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국방위 성명은 이제 3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교부도 그렇고 조평통도 그렇고 모든 글이 다 그렇습니다만 선제 타격을 강조하고 있어요. 북이 이제부터는 상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비로소 방어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 이미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 참수작전, 작전계획 5015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시 상태에 준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임의 시각, 임의 장소에서 이제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표현으로는 국방위 성명에서 미제 전략 자산들, 이제 핵과 관련된 무기들이죠. 하늘에 떠 있든 바다에 있든 뭐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재생할 수 없는 파철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이제 슈퍼 EMP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죠. 하늘에 핵 전략 폭격기가 떠 있든 바다에 핵 잠수함이 움직이든 미 본토의 사일로 안에 있는 핵 미사일들이 이제 발사되게 하고 있든 슈퍼 EMP 공격을 받으면 전부 전기 전자 장치가 마비돼서 꼼짝도 못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건 이제 바다로 추락할 것이고 바다에 있는 것도 그대로 이제 수장되겠죠. 사일로 안에 있는 미사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재생할 수 없는 파철더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상적이고요. 조평통 성명에서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반미 최후 대결전, 조국 통일 성전에 나라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모든 조선 동포들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도 강력하고 드세찬 반미, 반전, 반박근혜 투쟁으로 합세해 나서게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미 최후 대결전, 반미 대결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미 투쟁이자 통일 투쟁이죠. 코리아 반도에서는 조국 통일 성전이라고 표현했고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 통일이라고 목표를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모든 조선 동포, 세계 평화 애호 인민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뭐 평화예우 인민이라고 한다면 이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국제연대 하겠죠. 그것은 별로 인상적일 것이 없이 당연한 건데 앞에 조선 동포가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고 드세찬 반미 반전 반박근혜 투쟁으로 합세해 나서게 되어 있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직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마치 도미노처럼 반비치호 대결전, 조국통일 성전, 전쟁이 벌어지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미 짜여 있다. 라고 확인시켜 준 겁니다. 공식적인 성명으로. 네. 잘 알다시피 이 성명은 일반적인 담화나 논평보다 훨씬 무게가 있죠. 중요한 내용일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평통다운 성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최근에 북이 국방위 성명을 비롯해서 중요한 성명들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하는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색 있게 표현들을 하는데 마치 불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네. 붓대포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붓방사포가 장렬하듯이 그렇게 퍼붓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박근혜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수만도 못한 인간 말종이다. 박근혜를 처단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전쟁 전야에만 볼 수 있는 당원, 군대, 인민들을 상대로 하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박근혜의 이 면모를 해부하는 다양한 각도로 뭐 여성적인 측면에서 뭐 기질적인 측면에서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과정에서 그 언행들을 일일이 적시하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역사 속에 이 정도로 비난을 받은 남측의 집권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상 최대로, 사상 최강으로 비난하고 있다. 네. 그래서 북의 분노도 단적으로 드러나지만 과연 제가 아까 1%라고 했는데 정말 1%일지 이 분노만 보면 뭐 99%예요. 무조건 전쟁으로 처단하겠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남측 청와대를 신형 대구경 방사포로 초토화시켜버리는데 전쟁이 터지지 않겠어요? 북남 간에는 전쟁 터지죠. 네. 1차 타격 대상으로 남당국과 미제를 분리시키고 남당국도 남당국 외의 수구 세력과 분리시키는 사실 박근혜가 북의 표현대로 처단되면 쾌재를 부를 세력은 진보 개혁만이 아니라 수구 세력 내에도 있을 것이다. 요즘 박근혜파와 김무성파가 죽일내기를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해서 박근혜파와 김무성파의 권력 다툼이 한계를 넘어갔죠. 서로 죽느냐 사느냐에서 한치 양보도 없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서서 과반을 차지해도 박근혜파든 김무성파든 좌파가 상대파를 압도하지 못하면 그 순간 끝장이 나는 네. 박근혜는 레임덕으로 김무성은 사실상 정치생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파는 그 초조감 속에서 그동안 싸워왔던 중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고 3년 동안의 추파가 무색할 정도로 등에 칼을 꽂고 말았죠. 네. 북과 관련해서도 통일 대박이라고 황당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거를 완전히 스스로 봉쇄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안색도 좋지 않다 요즘. 하는 말마다 전부 북으로 하여금 10배, 100배 쏟아내게 하는 빌미거리로만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폭정이란 말이 그렇죠. 네. 북의 최고 리더 실명을 거론하면서 또 이렇게 폭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이제 북의 최고 리더가 아예 그냥 실명 비난하고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 훈련을 지도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남이 북에 하나를 보냈더니 북이 열 백으로 돌려주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싸움의 승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보안법이다 뭐 무슨 법이다 해가지고 입을 막아놔서 언론을 막아놔서 널리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속생각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남의 민중들이 또 진보개혁 일부 수구 세력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북에서 대신해주는 식의 그런 발상을 북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북의 선전 일꾼들이 정말로 기세를 올리는 신바람이 난 네. 북의 선전 일꾼들도 70일 전투 하는 것 같아요. 네. 70일 전투에 실제 참여했던 탈북자의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그 기대 옆에서 밤새다시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북의 선전 일꾼들도 밤샘하듯이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네. 남에서 한마디만 하면 열배구로. 근데 박근혜가 가끔씩 그 한마디를 하잖아요. 네. 정말로 어리석은 박근혜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이제 그런 머리밖에 못 쓰는 거죠. 당장 총선만 쳐다보니까 설마 북이 전쟁을 하겠는가. 그러나 1%의 가능성이라도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수분 내에 초토화되는 형국이니 그 청와대 그 뭐 박근혜가 있는 그 건물만 날아가겠어요? 그 옆에 측근들이 일하는 건물도 날아가죠. 네. 그렇죠. 아무리 정밀 유도탄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하나만 날리겠어요. 그 주변 전부 하겠죠. 한 발만 쏘겠어요. 뭐 열 발, 백 발. 그쪽 지역은 아주 집중적으로 쏘겠네요. 북에 지금 하는 표현들을 보니까. 네. 한 백 발 정도 거기 날아오면 뭐 막아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뭐 수분 내에 끝나는 건데 정말 북의 표현대로 발편잠을 잘 수 있겠어요? 고도의 심리전도 전개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일 전투의 추동력으로 삼고 있다. 중대성명을. 성군혁명이 사회주의 건설에도 전제가 되고 있다. 군대를 앞세워서 나라의 방위도 하고 통일혁명, 세계혁명도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에 추동력으로 삼고 있다. 무릇 전시 생산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70일 전투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맞물리는 여유작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북이 표현하고 있는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말 남의 당국자들이나 그 측근들이 발편잠을 잘 수 있겠는가. 특히 새벽 2시부터 5시. 또 이 내용이 여기서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새벽 2시 이전이나 5시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네. 임기응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세 분석가들이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다 정세의 감이 좀 정확해져서 실천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막는 거죠. 네. 반전 반미 반박근혜 투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전쟁을 막는 평화운동이다. 반전평화운동이다. 적어도 3, 4월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주통일을 지향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서 필수가 되는 그 전제가 되는 운동이죠. 현 정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다른 것들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를테면 자주의 과제인 미군 철수라든지 통일의 과제인 연방제 통일이라든지 미군 철수가 돼서 남측에서 진보정당이 자주민정부를 수립하고 보안법을 없앤 뒤에 북의 사회정부와 높은 당의 연방제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자주민주통일의 경로로 남측의 변혁과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코리아 연대는 이제 통일전선의 관점에서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로 할 때는 전국변혁과 지역변혁 그 목표 수단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전국변혁에서는 수단이 혁명무력과 민족통일전선이고 지역변혁에서는 지역통일전선, 지금은 민족민전선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로 나눠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리언대가 그렇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평화협정 안에 미군 철수하고 수교가 있습니다. 네. 그 미군 철수부터 시작된다. 그게 중심고리다. 그렇게 돼야 이제 남측에서 자주민정부가 설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진보정당이 필수입니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담당자죠. 그리고 그 진보정당이 기관차라고 하면 뒤에 대중단체들의 열차 차량이 있는 거고요. 이 기관차와 열차 차량 합쳐서 기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선이죠. 당단체 전선의 관계는 기관차, 열차 차량, 기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구 세력이 기어코 진보정당을 강제 해산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러나 반드시 재건되겠죠. 그래야 자주형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3.4월에 전쟁이 일어나서 혁명전쟁이죠. 조선인민군 군정이 실시돼도 남측에는 진보정당이 있어야 되고 자주형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조선인민군 군정이 실시돼도 바로 체제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측의 자주형민주정부가 서서 북의 사회정부와 연방제 통일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측의 혁명이 일어나서 바로 자주형민주정부가 수립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대중적 항쟁을 통해서 개혁정권이 쓴 뒤에 단계적으로 자주형민주정부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수구 세력의 입장에서는 뒤로 갈수록 좋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쪽으로 갈수록 치명적 타격 받게 되죠. 그런데 네. 박근혜가 북으로 하여금 1차 타격 대상으로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을 적시하게 만들었고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수구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박근혜는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수분 내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북의 공격을 자초한 특수재래전의 화근, 우한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을 북이 쓰고 있어요. 네. 박근혜 외 수구 세력의 속내까지도 반영하는 놀라운 선전선동, 선무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게 불소나기 마냥 하늘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 과연 청와대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너무 어리석게 굴면서 북이라는 물방아에 계속 물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북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아무래도 청와대 북의 스파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세를 분석해보면 정말 북이 원하는 대로 딱딱 말하고 행동해줘요. 사실 1975년 이제 작년이 그 40돌이 됐는데 남베트남 사이공이 정리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의 이제 정치 자문과 외교안보 자문 장관급 이상들이죠. 네. 둘 다 북베트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야권 대통령 후보도 그랬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도 그랬고 대표적인 기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남측의 수구 세력들은 사방팔방에 북의 스파이들이 있다. 종북이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막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놀라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네. 좀 말기적 증상입니다. 예. 히스테리 광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전쟁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촉발시키는 언행을 절대로 금해야 된다, 청와대. 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정말 북이 격분하도록만 얘기해요. 아, 올 1월 달에 전쟁 담화부터 해서 박근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리 청와대 반동 통치 기간만 1차 타격 대상으로 최소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그 선에서만 끝나겠어요?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고 재산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평화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전쟁을 해요? 말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힘으로 해요? 그리고 힘도 안 되는데 남의 무슨 작전권이 있어요? 작전 계획이 있어요? 무기들은 맨날 고장나 있고 군인들의 정신 상태는 전쟁이 나면 상감부터 쏴 죽인다든지 성추행, 폭언폭행, 자살사건들이 비일비재하고 북과 남의 싸움은 객관적으로 10대 1도 아니고 100대 1, 1000대 1의 싸움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어리석게 망언망동하지 말고 그냥 평화적으로 통일하면 되는데 뭘 주저할 게 있어요. 당장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네. 설마 하다가 이제 수분 내에 잠자다가 그냥 하직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청와대 박근혜는 좀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보좌관들은 이 닥터 스테판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들으면 알 텐데. 네. 이제 사대주의가 원래 사람을 머저리로 만들어요. 네. 바보 천치로 만들어.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네. 미국만 믿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미국이 이미 꼬리를 내렸다는 것을 작년 8월 사태를 보고도 모르다니. 금수도 같은 덫에는 두 번 걸리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확대되고 증폭됐을 뿐이지 작년 8월 사태의 정확한 재현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코리아 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전 평화, 반미, 반박근혜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